이 시간에는 너림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행복의 레일. 가슴 뭉클짓는 행복 날마다 커가는 세월 오늘 이렇게 좋은데 우리의 내일 더 좋으리 어떤 기차 멋진 내일 향기로운 우리의 내일 눈앞에 기다리는 행복인데 우리 왜 못 이루냐 지선으로 뿌린 씨앗 땀으로 갖고 온 우리 결심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자신이 있다네 앞단 기차 멋진 내일 광예로운 우리의 내일 눈앞에 기다리는 행복인데 우리 왜 못 이루냐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승리의 환희. 아득한 주 하늘 나를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사랑하노라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조선의 모습. 꽃바다를 설레이네 이상으로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렸습니다.